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2일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괴뢰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재미동포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워싱턴에서도 재미동포들의 시위투쟁이 있었습니다. 재미동포 단체들은 오는 12일 남조선에서의 민중청골기투쟁에 연대해서 미국의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29일 재캐나다 동포들이 토론토에서 박근혜의 국정농락을 규탄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를 미국 오스트랄리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남조선 학생들이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지고 선언문들을 발표했습니다.